대양절에 즈음해서 우리나라 더서 사진 및 수공예품 졸라매가 5일 러시아 검소몰스쿠 나 아무레시 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졸라매 장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눈부신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출판물들, 우리인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졸람회 개막식에는 러시아 꼼소몰스쿠 나 아무레시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부 인사들, 미술박물관 직원들, 각계층 시민들, 출판보도 관계자들과 하바롭스크 주재 우리나라 부총영사와 영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졸라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